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국의 나라말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니치와 홀라 니하오 마라하반 나마스테 사와디캅 호이.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죠. 그 소년은 계획한 일을 참 많았는데 계속 미루는 소년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소년은 크게 마음을 먹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하나 둘씩 실행해 나가게 돼요. 그는 일을 하나 둘씩 해나갈 때마다 행복을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자신의 일을 미루었지만 막상 계획했던 일을 하나 둘씩 해나갈 때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계획한 일을 자꾸 미루고 있지 않나요? 주일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희 소개가 늦었네요.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의 진행을 맡게 된 언어의 말사 MC소. 네, 부드러운 직관력 MC 꾸기고요. 네, 아름다운 위선자 MC 근희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우리 동네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스 라디오 총 4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1부 몹쓸 투표, 2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3부 거짓말로 낭패본 사건, 4부 특별 순서로 컬처 레전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순서는 몹쓸 투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길로에 설 때가 참 많은데요. 양념 후라이드, 짜장 짬뽕, 문과이과 등 여러 가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것으로 고민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대상을 투표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잘것없고 좀 더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몹쓸 투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호박골 미니언즈가 그 소공원 안에 있었는데 오늘은 다음 주까지 했죠? 네. 어디로 갔죠?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갔어요. 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몹쓸 투표에다가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또 주제에 맞는 혹은 여러분들이 적고 싶으시고 하고 싶으셨던 얘기들을 사연과 이름과 노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팡팡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네,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투표, 몹쓸 투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eah! 소씨, 오늘 질문이 뭐죠? 자, 오늘의 질문은 이런 투표 어떨까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좋다,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MC꾼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선의의 거짓말은 좋지도 않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없는 존재여야 된다? 그쵸, 거짓말이란 건 나쁜 거다. 자, 그렇다면 MC근이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의의 거짓말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 있어야 됩니까? 네, 있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야 된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MC 꾸기가 옷을 네. 굉장히 못 입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야, 보입니다. 네. 실제로도 그래요. 네. 네. 근데 MC 꾸기 자체는 자기가 패셔니스타라고 알고 있어요. MC 꾸기는 자기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쁘지 않게 좀 잘 입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누가 봐도 패션 테러리스트 같아요. 제가요? 아,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또 예를 삐지 말고. 삐지 말고. 네. 네. 그냥 예를 들자면 옷을 되게 더럽게 못 입었는데 네. 자기는 잘 입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 네. 대고 저는 네. MC꾸기가 상처받을까봐 네, 네, 네. 여기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MC꾸기가 착각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봐요. 아니, 먼저 나 오늘 옷 잘 입은 것 같지 않아? 나 오늘 나 옷 되게 잘 입은 것 같지 않아? 오늘 좀 괜찮은 건데? 오늘 스타일 괜찮은데? 오늘 스타일 괜찮은데 여기에다 무슨 포인트 하나만 딱 주면 괜찮을 것 같아. 속으로는 별론데? 네, 속으로는 별론데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런 쓰레기, 거짓말쟁이. 자,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자, MC 근이가 옷을 잘 못 입었어요. 아. 그래서 뒤에서 친구들이 MC 근이가 옷을 너무 몸은 입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근데 신기하죠?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자기는 잘 입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MC 꾸기가 MC 근이에게 할 수 있는 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 친구는 네.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정신을 못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네. 지금 잘 입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그걸 깨기 위해서는 야 경근아 너는 옷을 사실 드럽게 못 입어. 그러니까 좀 어디 뭐 좀 잘 잘 입은 사람도 좀 쳐다보고 좀 배우고 이래야지. 너 아니 저 지금 벌써부터 지금 상처를 받는데. 상처 좀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좀 자신의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솔직함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죠. 거짓말 필요 없이. 거짓말하기보단 그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딱 이끌어주겠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 걸 원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답. MC 근이가 상처를 받고서 집에서 안 나와. 네, 완전 히키코모리처럼 있어요. 히키코모리처럼 되면 어떡해요? 아이 그렇게 야 나 일주일 있다가 사회 부적응자처럼 아이 다 나와요. 일주일 있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나오면 가서 좀 이제 때려야지. 뭐 때려서 나오게 해야지. 신고하면 됩니까? 이러면 이제 때려요? 폭력이 있나요? 폭력이? 아 근데 이 친구가 네. 집까지 안 나올 정도면은 좀 정신적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뭐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때문에 씨 멍청아. 자 봐봐요. 자 봐봐요. MC 꾸기는 그럼 왜 그렇게 잘 삐져? 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선의의 거짓말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그죠? 네. 투표를 해봤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좋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걸 가지고서 호박골 미니언즈를 통해서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된 결과는 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이 좋다가 53표 대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다가 34표로 선의의 거짓말 좋다는 게 이겼어요. 자 봐봐요. 좋은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네.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 선의가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의가 붙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30몇 표가 나왔다는 거는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선의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쁘다에서는 원래 거의 안 나와야 그죠? 되는데 30몇 표가 나왔다는 거, 박빙이라는 건 그거는 이거 이제 우리 홍문동의 문제가 아닌가. 아, 사람들이 선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처럼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네 MC곡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호박골 미니언즈는 나쁘다가 앞섰어요. 그쵸? 그쵸. 나쁘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변을 해줘요. 제가 그러면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봅시다. 네, 여러분에게 현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전 과거 남자친구 엑스보이 브랜드한테 연락을 하고 만났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거죠? 그쵸. 만난 거죠? 하고? 만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비밀로 만났어요. 비밀로? 남자친구.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 그쵸.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이걸 눈치챈 거야. 아 이거 만났구나. 근데 자주 만난 건 아니고 한번 그랬어. 한번 이러면은 뭐 여자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자 입장에서 그렇죠. 뭐 아무것도 네. 아니었으니까 네 그죠. 괜히 남자친구한테 걱정이 되게끔 하게 만들고 그쵸. 싶지 않다! 그죠.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하면은 네. 이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뱅! 터지는 거죠. 뱅뱅뱅 그쵸? 아니죠. 풍미 박살. 바늘도둑이 이제 소도둑. 그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케이스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MC 근이는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만났어요. 네. 그럼 MC 근이 어떻게 해요? 만약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았고 알았는데 여자친구는 네. 안 만난 척 하는 거죠 계속. 아 그냥 집에서 잤다 하고 막. 네 막 집에서 잤다 그러고. 근데 저는 믿어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별일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내가 걱정하는 게 싫어서 내가 네.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게 싫어서 저한테 말은 안 했겠죠. 아 그러니까 MC 근이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그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뭔가 큰 일을 하거나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일이어서 그쵸.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죠. 저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요. 제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네.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저는 근데 진짜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저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솔직히 말해. 아 그런가요? 이렇게 솔직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친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정신 차려 그렇게 너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를 만나? 무릎 꿇어, 싹싹 빌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그러면 만나지 않아. 이거는 거의 여자친구에 대한 인격 모독 아니에요? 이거 구속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함을 표현한 겁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 만약에 대한민국 친구... 거짓말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MC국인 여자친구 있나요? 저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거짓말이 없다면서요? 네. 없다면서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누구예요? 저희가 아는 사람이에요. 비밀입니다. 여자친구 없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 한 거네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여자친구 있어 보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여자친구한테 무릎을 꿇으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근데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아. 네. 아니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거면 정말 사소한 거잖아요. 아니, 정말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고 자식을 떠나서 네. 무릎을 꿇으라는 너무한 거 같아. 야 들어봐요 이렇게 이 가부장적인 사람이네. 정신머리 안 차리게 하면 여자친구를 정신머리 안 차리게 하면 봐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결혼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애 낳고. 집안 망하는 거야. 너희 아니, 집안 망해. 한 번 거짓말로 집안 아니 그 너희 집안 망하고 싶어요 지금? 아니 그 한 번 아 지금 아니, 저 그... 저주하시는 거야? 아니요. 신고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MC근이처럼 이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어주고 이러면 그 여자친구가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지 하고 뉘우칠 수도 있죠. 왜 계속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피해망상 있어요? 아니 피해망상 제가 봤을 때 당했네. 아, 이게 당했네. 이게 예를 들은 게 사실 진심이었네. 있었던 맞네. 일이네요. 아 전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미래 발전을 위해 거짓말을 없애야 된다. 선의의 거짓말도 없이 우리 진실만을 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럼 말. 선의의 거짓말 진짜 안 해요? 네. 정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해요. 중학생 친구가 한 친구가 왔어요. 네. 선생님 저는 도저히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될 녀석인가 봐요. 그냥 저 죽을까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네. 너는 다른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신머리 차려. 너는 지금 이 친구가 공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네. 너가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면서 좀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선생님 전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답이 한번? 없죠. 아니 들어 기다려보세요. 아니 우리 대본 리딩할 때는 더 강하게 네.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왜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이 친구한테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뭐라고 해야 돼? 일단은 네네. 아, 이 멍청아. 아니 멍청이라고 아 그냥 멍청이라고 하겠다고 이게 사람을 네. 뭐라고 하는 게야. 멍청아. 어? 이렇게 털고 일어서야지 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자꾸 털고 일어나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자.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꿈을 실어주는. 저게 위선자 아닙니까? 되게 위선자였죠. 네. 아니요. 되게 위선적이었는데요. 저는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 없이 청렴 결백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달라.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렇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자, 진실만을 3부 순서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밝혀질 수 있고요. 그죠? 아무튼 이번 투표를 가지고서 한번 결론을 한번 슬슬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투표의 결론은? 당연히 결론은? 선의의 거짓말은 있다. 네, 선의의 있죠. 거짓말은 그렇죠. 조다가 이겼습니다. 조디. 네 이겼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제 호박골에서는 홍은동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좋고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양심. 그렇죠. 정말이냐. 양심. 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맡겨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좀 네. 그런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제가 위선자죠. 네 위선자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약간 타이밍을 네. 보면서 쳐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다 거짓말 하시잖아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말고. 네. 그렇죠. 악의의 거짓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하죠. 네. 타이밍 모르시네요. 네? 양심이 없으시네요. 저요? 제가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알았어요. 이 사람이 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청렴 결백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저를... 제가 딱 양심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둘 다 이상한 사람으로 결론을 내리고 아무튼 자 1부 순서는 끝났고요. 다음 주제가 뭐였죠? 네, 다음 주제는 우리 트와이스랑 그리고 네. 여자친구 네. 그리고 누구냐? 엑소. 엑소. 그리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네. 네. 요즘에 네 요즘에 손자 손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팀들이 트와이스랑 여자친구 그쵸? 그쵸. 그리고 엑소랑 방탄소년단.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호박골 문화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번 알아보려고요.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가? 한번 알아보려고. MC 쿠기는 누가 제일 좋아요? 그 중에서. 저는 여자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의 누가 제일 좋아요? 아,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여자친구 노래 한 소절. 시간을 떠나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친구여서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한번 청소년들하고 신나게 놀아보려고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에다 호박골 미니언즈를 갖다 놨으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2부 We strike one. Luxury 공영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여러분은 10대 언어 시간 10대 언어 10대들이 쓰는 말 10대들이 내는 소리 10대들이 내는 소리 저희 손자들이 쓰는 네 언어 현타 현실 타피 현타는 뭘까요? 현실 타피 아니요, 맞나요? 정답 현타 현실 타피 아니에요. 현실 타피가 정답 아니었어? 네. 그래요? 현실 현타. 타파 현실 타파?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네. 현실 땡땡 타임. 현실 땡땡 타임. 현실 땡땡 타임. 뭘까요? 현실 타파를 맞추시는 분에게 땡땡타임. 선물을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아, 현실 타파가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네. 뭘까요? 현타라잖아. 그러니까요. 현타 뭘까요?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 만약에 고딩이 고3이야 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막 나는 막 만화 보고 막 책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 현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는 원래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현실을 뭐냐 자각하자 이런 식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런 거예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친구?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11살? 11살? 현타라는 단어 알았어요? 몰랐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잘못 조사한 거 같은데. 잘못 조사한 거 같은데. MC국이 조사 잘한 거 맞아요? 아니요. 미니언즈에 그거 나와 있습니다. 아, 미니언즈에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현타, 네. 아무튼 2부 순서에선 여러분들이 학교, 가정, 학원 등등 생활에서 가슴속에 답답하게 막혀있는 속마음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시간인데요. 예, 여러분의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하고 싶은데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근데 부모님은 반대하고 친구들은 뭐라고 하고 이럴 때마다 나의 참 하고 싶은 속마음을 꾹꾹 담아둘 때가 참 많습니다. MC쿠키처럼 꾹꾹.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닥친 마음을 속 시원히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푸짐한 선물과 MC 수호의 노래 선물이 있죠? 그렇죠. 노래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호박골 미니언즈에게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사연이 왔어요. 그렇죠? 와우. 와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자 구도운 군이에요. 나이가 7살 도은이 네, 도은이. 자 신청곡은 뽀롱뽀롱뽀롱 주제가 뽀롱뽀롱뽀로로로 그건가? 뽀롱뽀롱뽀로로 이거 아닌가? 아니죠 아닌가요? 아 속상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자 뽀로로가 너무 좋은 7살 구도은입니다. 뽀로로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 이 코너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뽀로로 정말 원해요. 네. 막상 뽀로로랑 같이 살니까 아 냄새나 싫어 이런 거 아닌가? 뽀로로 잘 안 씻는 것 같은데? 네. 뽀로로 그냥 네. 계속 그거 있던데? 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홍서호 친구입니다. 10살이고요. 네. 우리 신청곡으로는 Cheer Up 신청했는데 내용으로는 외로워서 트와이스의 Cheer Up 외로워서 외로워서 힘내요. 서 누구예요? 서호 서호야 힘내 서호야 외롭지 않게 우리가 놀아줄게 이 시간에 오면 되는데 7시에 오면 돼요.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송은 친구예요. 아, 송은이라는 친구가 몇 개를 보내줬어요. 그쵸 사연을 네 연속으로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네,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송팀이라는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네. 안 올라요. 열심히 네. 홍보하고 있는데 송TV를 구독해주시고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요 라고 유튜브에서 홍TV를 쳐주시면 되는데 송TV가 뭐예요? 제가 송TV 그 쳐봤거든요 유튜브에. 네네. 근데 무슨 개구리 움직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애들이 혼자 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저희도 사실 유튜브에 올리긴 올려요 영상을 이거 마리스 근데 저희가 봤을 땐 마리스보다 송TV가 더 잘 나가는 거 같은데 저희보다 잘 나가서 저희 서로 이렇게 구독해 주는 게 어떨까 아무튼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송TV를 같이 검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두 개 보내줬어요 그쵸? 네 정말 고마워요 네, 신청곡은 마룬5의 슈가 보내주셨어요 그쵸? 네, 슈가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홍영빈 영빈 씨가 보내줬고요 11살 영빈 군이네요. 11살. 하, 정말 속상한 거 찐따여서. 아니야 영빈아 넌 찐따가 아니야. 네. 아니 우리 보고 찐따여서. 아, 찐따. 아, 찐따여서. MC국이 찐따여서. 찐따여서. 좀 안 찔렸어요. 아 근데 MC국이 좀 그렇긴 해요. 인정 그래 인정. 자, 강동희입니다. 24살이고요. 신정으로 이등병의 편지. 사연 주제는 군인이에요. 집도 나와. 제 친구인 것 같아요. 열차 타고. 진짜? 근데 제 친구. 야 강동희면 근데 허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 농구 선수 강동희. 네 넘어가겠습니다. 강동희. 자 아무튼 군인이 아무튼 MC 군이 친구인 것 같고요. 군대 아이고 힘내시고 네, 전역하는 그날까지 힘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런 졸라 잘생김. 아, 벌써 듣기 싫죠. 네. 나도 잘생김. 아 진짜. 역시 MC 군이 같은 친구예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신청곡은. 방탄소년단의 쩔어이에요 쩔어 네 사연 주제가 제가 공부를 너무 못 봐요 항상 시험을 봐도 60점은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60점이면 괜찮아요 나보다 잘하는데? 네 50점 이하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 그 정도면 나랑 비슷한 수준이네 네, 제가 봤을 땐 이름부터 MC국이랑 비슷한 수준인 네. 것 같아요 성적도 비슷한 것 같고 쩔어 이런 노래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MC국이한테 한번 뭐라 해야 조언? 네, 상담 한번 받았습니다 아, 저한테 네. 조언을 받으면은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서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지라는 걸 깨닫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유빈 양 그러면 우리 쩔어를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의 쩔어 듣고 오겠습니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yeah. 다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밤새 일했지 예쁜데 네가 클럽에 서는데 잘 몰랐지 말고 들었네 제일 인기 많은 방탄소년단의 쩔어였고요 저희가 조금 아이러니한 게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 청소년들과 어른들과 또 저희 나이대 같은 청년들과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흥이 나고 즐겁게 만들 수 있고 세대 차이가 없게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근데 호박골 미니언즈라는 곳에 사연이 들어오는 건 대부분 10대가 사연이 들어와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라디오를 현장에서 듣는 분들은 다 저희 선생님들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젊은 층의 노래를 계속 틀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 노래에 맞춰서 좀 덩실덩실 같이 춤을 춰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송한글, 홍주환. 연인인가요? 하여튼 두 친구가 이름을 써줬는데요. 남자 같은데요, 둘 다? 네, 둘 다 남자요. 하늘이와 주환이? 네, 13살이고요. 사랑으로 해바라기 신청곡해준대요. 사연 내용은 네. 저희 밥에 반에 저희 반에 장애우가 있어요. 근데 잘해줄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그 시기에 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요? 그 친구를 좀 우리가 잘해줄 수 있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조용하고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네. 그 반 선생님이 항상 그 학교에 있는 조금 장애인 친구들을 저한테 다 맡겨줬어요. 약간 심한 건 아닌데 약간 정신 지체, 약간 발달 장애 있는 친구들인데 항상 저한테 맡겨줘서 제가 그 친구들을 항상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착한 친구였네요. 진짜 착했네요. 근데 나한테 왜 그래요? 근데 그럴 거 그런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이런 거예요. 가서 그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가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진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 친구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내가 가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반에 있었던 좀 장애인 친구들이 저랑 좀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19기는 어때요? 저는 사실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 네. 친구 하면은 막 그런 일 있으면은 그 친구랑 있으면은 좀 막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막 그랬던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 그래서 막 때리고 그랬죠. 때리진 괴롭혔죠. 않았죠. 괴롭힌 건 아닌데 좀 약간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런 거. 되게 괴롭힌 거죠. 대본 리딩할 때는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괴롭힌 게 아니라 이제 막 괜히 막 친구가 하는 행동 따라하고 막 이랬던. 제가 생각하기에 선의의 거짓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의의 거짓말은 있죠.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장애인 친구한테는 너무 많은 걸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고 네,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것만 되어주는 아니고. 것만으로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진짜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같죠. 그 친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준다면 더 좋겠죠. 그죠. 아무튼 글씨는 개판이었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글씨면 저희 호박골 미니언즈한테 보내주신 사연에는 저보다 잘 쓰네요. 글씨가 그렇죠. 개판인 게 많아서. 자, 제 사연입니다. 이유빈 양이고요. 10살이에요. 10살. 신청곡이나 사연 내용은 없고 신청 가수만 있어요. 아이유. 아이유 좋아요. 아이유 좋아요. 저 이유빈 양 참 보고 싶어. 아이유빈. 아이유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이름이 이 재후? 재후, 재후. 재후죠? 재후. 재후인 것 같습니다. 네, 재후야. 네, 재후야. 나중에는 몇 살인지까지 네. 적어주세요. 몇 살인지 하고 좀 사연도 있으면 적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도영 친구입니다. 13살이고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 역시 인기 짱이고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네,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 힘들어요. 나이구나.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도 13살 친구예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고요. 방땡땡군. 박땡땡군. 박땡땡군. 네. 자, 혼합을 세 달 동안 하는 엄마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라는 주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혼합을 한 이유까지 적어주셨어요. 네, 혼합을 한 이유. 네.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고등학교 사람들이 보는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죠. 초등학교가.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들어간 거고 평상시에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부모님이 하시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13살이면 부모님께서 핸드폰을 꼭 압수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닐 텐데. 그렇죠. 아니면 좀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 좀 힘드셔가지고 핸드폰 요금 내기 어려웠나? 세 달 동안?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자, 그렇죠. 네. 박땡땡꾼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과 함께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어머님과 초대하시면 저희가 아드님과 어머님이 정말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케이크 단 하나에서 홍대 그렇죠. 단 하나점에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좋네요. 이 협찬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난 없어요. 2만원짜리에요. 그렇죠? 2만원짜리인데 고가죠. 그렇죠? 근데 2만원짜리인데 저희가 잘 부탁드리면 2만원보다 초과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친구예요. 네, 백선찬 친구. 나이는 7살. 7살이에요. 네. 연락처는 꼬투리 팡팡. 꼬투리 팡팡. 예. 신청곡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 저번 주에 불렀죠? 이름만 네. 불러도 매주 부르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렇죠. 네. 사연 주제 내용이 가족에 대한 가족. 네,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적어주세요. 다다음 주 주제로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다음 회차는 어쩔 수 없이 저기 누나의 집에 찾아가는 라디오로 한번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니까요.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문종형 친구입니다. 11살이고요. 신청곡으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연 주제는 나이가 많아서. 11살인데 이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11살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나이가 74세시고요. 네. 김자, 용자, 남자 선생님, 김용남 선생님이시고요. 네. 신청곡은 안동역을 신청해 주셨어요. 안동역 아세요 혹시? 가수가 성진. 저는 잘 모르는데 성진 제 동생 이름입니다. 양성진이죠, 그죠? 네. 아무튼 안동역이 고향이실까요? 그럼 고향이시면은 그걸까요? 안동이니까 양반. 그 아 안동. 안동 양반 그쪽. 안동 김씨. 안동 김씨. 아 안동 김씨. 안동 김씨실까요? 김용남 선생님도 한번 나중에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시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설의 레전드로. 전설의 레전드. 어떤 안동 김씨. 네, 안동 김씨. 네, 전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친구예요. 네, 백서현 친구예요. 서현 친구가 자주 네, 써주죠. 서현이 많이 써줘요. 상토끼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상토끼. 서현아, 이 상토끼는 어떤 걸까요? 제가 보기에 산토끼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산토끼, 그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거죠, 그쵸? 네. 산토끼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네. 전투는 계속된다, 클래시 오브 클랜. 예, 저도 클래시 오브 클랜. COC라 그러죠, 이거? 네, COC죠, 네, 게임이죠. 아, 이거 아직도 하는군요. 이거 인기가 게임. 진짜 많네. 네. 광고해 줬네요. 자, 다음 사연.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박희수 친구예요. 네, 희수 6학년 친구고요. 아까 제일 힘든 나이라고 그랬죠. 네, You are my everything을 신청곡으로 써주셨어요. You are my everything. 그 노래 아니죠? You are my everything. 이거 맞아? 총 아니지 않아? 이거 할 거야. 네, 아무튼 게 네. 사연 주제가 오 카사예요. 카사노바라는 것 같아요. 카사노바라는. 네, 카사노바예요. 네. 제가 요즘 너무 카사노바 짓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여자애들이 저를 받아주는 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일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네. 카사 짓을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변의 여자 친구들이 지금 받아줘도 몇 달만 지나면 다 알거든요. 다 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좀 자제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되게 좋을 것 같다고 한번 희수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MC 수호가 과거에 네. 카사였다고. 네, 저는 또 여자를 저는 전설이라고, 이거 레전드 전설이라고. 저는 카사 짓은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인기가 좀 인기 짱짱맨이라고. 근데 이 내용이 네. 들어봤는데 완전 전설 레전드예요. 문자를 막 하루에 2,000개, 3,000개를 했대요. 근데 진짜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아, 저는 인정 못해요. 하루 문자를 2,300개. 진짜 한 18명이 항상 문자를 저희는 고등학생 때가 이제 문자 세대거든요. 그죠? 청소년 문자 무제한 그런 세대인데 정말 문자 계속 왔어요. 핸드폰이 하루에 2,000개, 3,000개. 핸드폰 충전을 하루에 3번 했었어요. 진짜예요. 말도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아세요? 그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 때 네. 러시아 선수인데 스키점프 선수인데 네. 여자친구가 너무 갖고 싶었대. 그 숙소 안에서 이제 네. 올림픽 기간 중에 너무 외로워가지고 여자친구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 머리 이제 헤드기어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졌죠. 네. 그러고 나서 문자랑 연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요. 오. 그래서 핸드폰이 망가졌대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 망가지는 거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많이 왔을 거 아니야. 막 하루에 막 진짜 한 4-5천 개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쵸, 전 세계인들 핸드폰이 그냥 망가져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전 세계를 깼는데 4-5천 개고 저는 여러 이분은 3천 개를 그냥 저는 근데 진짜 뭐야? 저는 근데 진짜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문자를 해요. 그러면 제가 미치겠다. 답을 해. 요즘에 근데 여러분들 카톡 세대니까 카톡도 개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네, 하나하나를 개수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문자를 그렇게 보냈던 세대니까 문자 무제한 세대라서. 그럼 MC 소원은 자기의 매력이 뭐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자신의 매력.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들었을 때 네? 제가 들었을 때 아 부끄럽다. 저는 근데 고등학생 때 요즘에는 키가 되게 기준이 많잖아요. 그쵸? 키가 180 이하는 뭐 루저다 이런 말도 있고. 그쵸? 아, 그쵸? 저는 근데 키가 크거나 작을 게 인기가 있던 그런 세대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약간 매력 포인트, 저는 약간 귀엽다, 잘생겼다, 네, 넘어가도록 착하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제 사연도 마지막이 있는데? 제 거 먼저 읽을게요. 자, 아, 3부 거구나.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김세민 친구, 21살이고요. 네,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아, 첫사랑. 네. 자, 첫사랑 언제예요? MC국이? 저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촛불 하나? 아니요. GOD 보통날. 아, 보통날이죠. 네, 자, 맨날 찍이네. 아, 네,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사랑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1 때 학원에서 처음 본 그녀는 저한테 사랑인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랑인 걸. 네, 고등학교 때는 이걸 왜 듣 거야? 고등학교 때는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집중하였지만 수능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능 끝나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추억으로 지나가던 길, 이 첫사랑이란 주제를 보고 사연을 남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좋아했고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은 대충 2년이 넘게, 그쵸? 그쵸? 3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건데 첫사랑. 근데 이게 짱이다. 이 첫 짝사랑도 첫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이거 좀 어렵네. 어렵죠. 정해져 있는 건가? 첫사랑의 기준 정해져 있는 거 없는데 아무튼 되게 대단한 거 같아요. MC소가 생각하기엔 첫사랑은 첫 연애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MC국이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저 연애도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풋사랑,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냥 풋사랑 정도는 전 첫사랑이 아니라고. 그냥 사귀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사귀는 것도. 그냥 사귀는 것도. 네. 그래서 꼭 첫사랑인과 첫 키스가 중요한 연결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냥 멋모르고 이제 첫 키스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랑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풋풋한 우리 첫사랑을 써주신 우리 김세민 친구한테 선물 한번 다음 주 오면 드리도록 할까요? 네. 아, 네, 그렇죠. 세민. 세민. 자매일까요? 세민. 형제일까요? 궁금하네. 이것도 궁금하다. 아니, 그녀니까. 그녀니까. 그녀라고 하네. 이분은 그네. 네, 세민. 그분. 세민, 세민 씨 라디오에 한번 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테이의 사랑합니다. 근데 테이가 없어서 팀의 사랑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잠들었나봐요. 눈을 떠보니 네, 홍은동과 함께하는 럭셔리 공연방송 마릭스 라디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서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순서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시로 서로 공감해주는 시간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응원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3부, 이번 순서 3부 순서인 거짓말로 낭패본 사건을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장소, 시간, 느낌, 사람 모든 좋습니다. 거짓말로 남편분 사건을 서로 얘기하고 라이브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에게 먼저 질문해볼게요. MC 근이에게 네, 거짓말에 관련된 낭패봤던 거짓말로 네, 낭패본 사건. 저는 굉장히 많죠. 거짓말로 그렇죠. 낭패본 사건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제가 옆에서 거짓말을 많이 봤죠. 네. 그렇죠. 그 중에 저는 약간 어렸을 적 순수했을 적 상황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나마 약한 거죠, 그쵸? 네, 그나마 약한 거죠. 네. 그게 바야흐로 제가 이제 9살 때인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면 이제 받아쓰기를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받아쓰기를 정말로 못했어요. 네, 진짜 못해가지고. 멍청이. 맨날 뭔들 잘했을 거예요. 멍청이, 멍청이. 그래도 그 중에서도 받아쓰기를 너무 못해서 정말 네. 진짜 너무 못 봤을 때는 진짜 빵 좀 받기도 그랬어요. 멍청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돼요 이런 아 네 이런 친구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그 전에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네? 어머니한테 크게 혼났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죠 빵 좀 맞으면 혼나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그 혼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도 시험을 못 봤어요. 그때도 한 20점 맞았나 그랬어요. 20점 맞았나? 10점 맞았겠죠. 그랬나요? 아 네 하여튼 10점인가 20점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죠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렇게 짝대기를 긋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고치면 엄마가 못 알아보겠지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그걸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10점, 20점짜리를 80점으로 올린 거예요. 네, 80점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렸지. 엄마 나 80점 맞았어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당연히 그걸 다 아시죠.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더 혼났던 기억이 네.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 근데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진짜 그 어렸을 때 거짓말하기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게 그랬나봐요. 저는 MC 근이 어머님하고의 사연이 저도 있거든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 MC 근이가 아기 때 진짜 한 4살 5살 때 용돈을 받았나봐요. 저희 집에서 나오면 MC 근이네 집에 이렇게 담이 훨씬 높이 있었어요. 저쪽 위에. 네, 그러면 MC 근이가 갑자기 형 나 돈 받았다 이러는데 말도 발음도 제대로 안 될 그 나이. 물론 저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은 나이는 아니었고 저도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MC 근이가 자꾸 형 가질래 이랬어요. 그 돈을. 이게 뭐야? 한 돈이에요? 한 3,000원쯤 되는 돈인데 어?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줘도 돼 그랬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MC 근이가 자꾸 어 형 쓸래 형 가질래 자꾸 이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가 아 그래 그거 줘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서 저희가 받아서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슈퍼에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안에 껌이나 사탕 같은 게 들어있고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그런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런 불량식품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쵸, 있었죠. 네. 그게 어렸을 때 항상 갖고 싶었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면 안 사줘요. 그게. 그죠 안 사주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불량식품이기도 네. 하고 불량식품이고 장난감도 만들어봐야 별품 없거든요 사실. 그죠. 제가 그걸 사고 나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허무한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무서운데 나는 지금 하고 나니까 MC 근이 돈을 뺏은 건데 그쵸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막상 로봇을 만들어 놓으니 자동차였는데 네. 만들어 놓으니 볼품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있을까? 아 어떡하지? 전 평상시에 MC 근이 어머님하고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하지 말자. 아 가서 말씀드리자. 그랬는데 하루가 지났죠.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제 친구는 천하태 평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소심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MC 근이 어머님께서 저희를 몰래 부르셨어요. 헐 어떻게 될 수 있지? 초등학생 때 무섭게 부르셔가지고 너가 MC 근이 돈 가져갔지? 그러셨어요. 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시지고 했네요. 아 이시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래 이러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랬는데 MC길의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너희가 아줌마가 물어봤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줌마가 준 용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근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가져가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이 되게 나요. 한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한 20시간 남짓 동안 되게 초조했던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알까? 엄마가 알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거짓말에 대해서 되게 싫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 가져갔어? 준이가 가져. 근데 얘가 먼저예요. 얘가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MC 근이가 그때 한번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가 아니야 가져가고서 다시 던졌어요 그랬더니 MC 근이가 또 한번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던져 올렸어요. 아니야 형 가져 한번 더 던졌어요 또. 제가요? 왜 그래요? 또라이 아니에요? 그 애초부터 또라이였나 봐요. 그래서 가져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좀 MC 근이를 옆에 있는 친구가 좀 거짓말 같은 걸 좀 했긴 했었어요. 그래 형들이 좋게끔 쓸게 약간 이런 말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거짓말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거짓말이라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어머니께서 굉장하시대요. 그쵸 저는 또라이. 네 그렇죠. 제가요? 네, 또라이. 제가 또라이인가요? 근데 MC 근이는 진짜 그 네. 에이 어렸을 적이잖아요. 네. 네, 저는 또라이가 맞습니다. 자, 아무튼 MC 고기는 거짓말에 대한 뭐 이 에피소드 없어요? 아, 저는 근데 거짓말을 다 안 해가지고, 아, 자리 아니야, 아예 안 해가지고. 아예 안 해요? 사실 근데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거짓말 좀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어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제역에서 네. 모이기로 했다면은 나 거의 다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런 친구 꼭 한 명씩 되게 많잖아요.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거짓말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온 게 맞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라디오 하는 겁니다. 라디오예요? 네, 네. 라디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약속하면은 뭐 네. 거의 다 온 게 사실 그게 없잖아요. 뭐 거의 거리가 뭐 몇 킬로 아니 거의 다 온 거다 이렇게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그냥 거짓말은 안 하고 그냥 거의 다 왔다. 제 친구 중에 이 지각쟁이 이 친구가 있어요. 유명한 친구. 네. 어렸을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어렸을 때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지각하는 건 그냥 기본인 친구가 있었는데 10분 20분이 아니라 그 친구를 제가 화요일날 만나서 라디오에서 네 얘기를 할 거다 얘기했더니 네. 뭐라고 하던가. 난 아니야. 나 지금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되게 유명하던데. 되게 유명한 지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1시간 2시간 그냥 지각을 해요. 그래서 막 축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8시 반에 아침 8시 반에 모이자 이러면 항상 10시쯤 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친구하고 약속 잡을 때 야 누구야 8시에 만나 그러고 우리는 9시에 모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안 지키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하도 지각을 하니까 저희는 핸드폰하고 이제 집전화하고 같이 병행하던 시대예요. 요즘에는 좀 집전화를 잘 안 쓰는데 네 맞아요. 시간은 잘 지켜야 되죠 사람은. 근데 제 친구가 하도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야 어디야 이러면 다 왔어 나 어디야 막 우리 문방구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희가 한 번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해서 그 지각쟁이 친구의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친구 수원대요 그 누구랑 이제 약속해가지고 좀 전화 좀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아이 우리 또 아들이 또 늦었구만 이러시면서 전화를 이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야 이랬는데 뭐라 그랬는지 어디 뭐라고 했어? 아 지금 다 왔어 그래 막 집전화인데 집전화인데 제가 분명히 집전화인데 집에다가 전화했는데 아 나 지금 다 왔어 또래방 여러분 또래방 어딘지 모르시죠? 극동 아파트 밑에 예전에 지금은 철거됐는데 소방도로 때문에 그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튼 아 나 다 왔어 지금 또래방 나 지금 다 가고 있다 금방 간다 분명히 집전화인데 그쵸 집전 분명히 집에 전화했는데 지금 다 왔대요.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알았어 하고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참 민망했겠네요.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되게 좋아했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친구가 좋아했던 노래인 G.O.D의 거짓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보다 훨씬 좋을 실망은 하지만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하지 네가 내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너무도 잘 알기에 어쩔 수 없어 속이고 이미 너 우리께 잘 가지만 행복해 생겼다고 몇 번 말했잖아. 너 자꾸 이러면 나 이제 정말 화낼 거야. 제발 너도 다른 사람 찾아. 왜 자꾸 이러면 왜 자꾸 나를 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아.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자니. 그리고 나도 너무 훨씬 좋은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자니. 싫어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럼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다시 가 제가 네가 정말 싫어. 잘 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사연이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하나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좀 무조건적인 비난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사실은 그죠. 여기 계속 원래 어저께까지 있었던 호박골 미니언즈의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 친구한테는 저희가 선물을 따로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 친구한테 한번 선물 드릴게요. 네, 커피 뽑는 김여사에서 차를 드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리고 싶은데 김채은 양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고 12살입니다 신청곡은 L.I. 그렇죠? L.I. EXID의 노래고요. 거짓말과 관련된 노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학년 김채은입니다. 저랑 친한 친구인 애가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른 친한 친구도 당연히 초대될 줄 알았는데 초대가 안 됐더라고요. 생일 파티 당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채은아 어디야? 같이 놀 수 있어? 나 공부하고 있어서 미안해. 저는 친구가 상처가 될까봐 선의의 거짓말들을 했어요. 문득 그 친구의 씁쓸한 뒷모습을 생각이 나니 정말 슬프네요. 그리고 그 친구는 두 달간 필리핀으로 떠났죠. 친구야 미안해 라고 보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 친구가 자기 이제 다른 친구래 그쵸? 그쵸. MC국이가 생일인데 네 제 생일입니다. MC 근이를 초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MC 근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쵸? 그죠? 그죠? 그쵸? 놀 수 있어? 놀 수 있어? MC 소 놀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당황을 해서 안 돼. 나 공부하고 있어. 미안해. 이런 거죠. 내 친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줘. 거짓말은 나쁩니다. 그래서 채은이 형은 나쁜 거예요? 그쵸. 나쁜 거예요. 아 근데 채은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 네. 친구가 상처받을까 일러야지. 일러야지. 야 얘 생일인데 너한테 말하지 말래. 너 초대 안 했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봐봐. 아. 이런 거짓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도 안 돼요? 거봐요. 거봐요. 거짓말하면 안 제가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친구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짓말이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네. 솔직히 저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거짓말은 안 됩니다. 채은이가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저도 다음에는, 이해가 너무 잘 돼서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누구 생일인데 그 친구 생일인 애가 좀 그 어머니께서 많은 친구를 못 부르게 돼가지고 나만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그래도 그 친구한테 좀 상처가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하다 돼서. 이런 거 싸워요. 진짜. 둘이 싸움 붙여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근데 전 채은 양이 충분히 잘한 것 같아요.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날 가서 집에 그쵸? 가서 잠깐 5분만 공부했으면 공부하긴 한 거죠. 공부한 거죠. 공부한 거긴 하니까. 자 아무튼 EXID의 LI를 듣고 오는 건가? 아니 듣고 오지 않고 우리 거짓말을 주제로 했으니까 우리가 네. 이번에는 거짓말 바로 노래를 부르나요? 네. 아 제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실 머리가 좀 어지러워가지고 네, 지금 교통사고 난 상황이라서 네. 아 제가 오늘도 준비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너무 더웠어 아까 아 오늘 진짜 방송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동네 주민들이 저희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그래서 오늘 좀 오. 배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아,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빅뱅의 거짓말이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의 거짓말 불러드릴게요. 웃음이 보이지 않아 눈물조차 고이지 않아 더는 살고 싶지 않아 Yeah 열받게 네 생각이 돌아버릴 것 같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대 모두 끝났대 I feel right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그러지 마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냈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가오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헤어져서 걸어왔던 내 모든 걸 내 마침 노래 사람들은 모르겠죠 난 혼자 그 아무도 몰래 그래 내가 했던 말은 거짓말 홀로 남겨진 외톨이 그 속에 헤매는 내 꼬리 주머니 속에 고기 접어둔 이별을 향해 쫓지 넌 어딨나요 널 부르는 습관도 나타났을 때 이젠 다 웃어넘길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가지마 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마 바뀌면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냈지만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가지마 I'm so sorry, but I love you.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줄래? 내가 아파할 수 있게 해. Oh no.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사를 제가 뽑아왔는데 뽑은 데다가 고의 가사를 놓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찾아서 하니까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거짓말로 낭패본 사건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나눈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의 주제는 뭐죠? 뭐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얘들아 놀자라는 주제로 네. 얘들아 놀자 청소년 문화의 집 앞에 미니언즈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테니까 4부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알아보는 40대 언어 시간이에요. 40대들이 내는 소리, 각별한 소리, 각별한 소리, 각별한 소리. 스타일, 각별한 네, 사이, 지성, 지성, 각별한 차리세요. 네, 40대들이 있으시는데 여기 혹시 40대 계시나요? 혹시 계신가요? 40대가 없을 수가 있나요? 진짜로요? 제 눈에 40대처럼 보이시는데? 40대 한 번도 안 계세요? 저랑 방금 아이 컨택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20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20대? 30대 한번 손 들어볼까요? 40대? 50대?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60대? 네, 아무도 안 정말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이런 행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가 조금 다들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이런 제가... 사이를 보고 각별한 사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각별한 사이, 40대들이 쓰시는 언어, 각별한 사이? 좀 냉정하게 각... 좀... 네, 그런 얘기인데 애매한 사이를 얘기하는구나.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각자 네, 별 볼 일 없는 사이. 아, 각자 별 볼 일 없는 사이. 뭐 그럴 수 있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별 볼 일 없는 사이를 각별한 사이. 네. 저와 MC 국이 같은 사이죠. 저희랑 같은 각별한 사이죠. 네, 저희 MC 국이랑 MC 균이는 좀 각별한 사이죠. 좀 네. 각자 별로 인사해. 자, 아무튼 드디어 4부 순서 이번 주 4부 순서 특별 순서인 컬투 쇼 레전드 순서가 왔습니다. 컬투 쇼 레전드에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알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저희 동네 라이브 방송으로 어메이징하면서도 놀라고 그리트하면서도 대단한 컬투 쇼 레전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뭐 컬투 쇼 이야기를 MC 국이가 한번 재밌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저희가 좀 재밌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이야기는 컬투 쇼에서 방송한 32살 자취생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가는 실명이 좀 바뀌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제목 32살 자취생의 일기.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게 됐어요. 원룸은 정말 작았고 싱크대 앞 발 디딜 틈 없이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다 보니 맨날 저녁에 치킨이나 족발 시켜서 술 한잔 하면서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치킨에 소맥을 말아서 마시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소맥에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쵸? 내일 부산에 올 거지? 여자입니다.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진짜.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이렇게 불쌍한 척 문자를 하다가 전화를 끊고 상을 치운 뒤 항상 치킨 문가 문제였어요. 네, 음식 쓰레기도 많이 안 모이고 여름이라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종종 변기에 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버려야 되는데 술에 취해 한꺼번에 확 버렸더니 변기가 치킨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아이 짜이나 진짜. 아이 왜 변기가 막힌 거야. 아이 진짜 짜이나 진짜 짜이나. 그러면서 변기를 뚫고 있는데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고 넘치고 진짜 미치어버리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친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지? 아 그래 힘내고 잘 자.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어 진짜. 답장을 하고 다시 변기를 뚫려다가 휴대폰을 변기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아 짜증나 진짜. 요즘 너무 덥고 짜증나서 술 취한 채 팬티만 입고 그냥 자버렸어요. 다음날 배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뱃속에 그놈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얼굴은 파래지는데 변기는 넘치고 있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급해서 세숫대야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쾅쾅쾅쾅 쾅쾅쾅쾅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주재겸씨 아이씨 누구야 똥 싸는데. 아무도 없는 척 해야지 했습니다. 주재겸씨 계십니까? 이기철이 있는데 있는 거 아니야? 주재겸씨 129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일 보고 있는데 똥 싸고 있는데 진짜. 아 알고 보니 여친한테 제가 죽는다고 문자를 보낸 이후 밤새도 전화 안 받고 해서 119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안 되겠어. 문을 따자고. 덜커덕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지 마. 주지겸 씨 안에 계십니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요. 문 좀 열어보세요. 주지겸 씨. 지금은 안 돼요. 제발 나중에 오세요. 자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지겸 씨. 들어오지 말라고요. 문 따지 마세요. 제발.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네, 깽 13명짜리 원룸 한가운데 홀딱 벗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세숫대야에는 엉덩이를 대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겠어요? 주재겸씨! 주재겸씨! 우선 제발. 진정하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떨컥! 문 딴 소리가 들려서 급한 마음에 다리 사이에 세숫대야를 잡고 오리걸음으로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마음은 급하고 다리 사이에 세숫대야는 잡고 오리걸음으로 스텝이 꼬여서 그만! 세숫대야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순간 주지겸씨 지금 안돼요 주지겸씨. 그 순간 현관문은 열렸고 저는 알몸으로 세숫대야에 주저앉은 채119 구조대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치스러움에 눈에 눈물이 났어요. 119 구조대원들 아저씨들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걸 직접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저 원래 컬투쇼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 상태면 진짜 너무 웃길 것 같아요. 이러고 있자 이러고 눈이 와주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쵸? 무 때문에 변기가 막혔고 그걸 뚫으려다 핸드폰마저 들어갔고 화장실에는 지금 물난리가 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콧물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방 안에서 원룸인 곳에서 볼일을 보다가 와, 난장판이다. 지금 문을 열려고 하니까 와. 그 문을 가다가 거기 그게 쌓여 있는 세숫대에 그죠. 앉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문을 연 거죠. 그리고 눈이 마주친 거죠. 눈이 마주친 그리고 거죠. 거기에 주저 앉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의의 거짓말로 한번 무방해 봅시다. 어떻게 말? 이거는 커버가 안 돼. 자, 아무튼 자 광고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며 도움을 주신 동사무소. 서울홍석교회 21 네잎클로버 서대문 구청 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네 커피 뽑는 김여사 그리고 홍대의 단 하나 케이크를 만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을 네, 위해 그렇죠. 광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렇죠. CF 저희가 네 CF 이게 매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죠 MC9위원 컴치 뭐부터 할까요? 커피 뽑는 김여사부터 먼저 김여사? 치치치치 커피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 치, 치, 치. 와,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디지? 커피는 역시 김여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부끄러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바나나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라고 아시나요, 혹시? 혹시 이렇게 저는 조카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곳이에요. 네, 수제 케이크를 만드는 곳.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들어왔는데 바나나에 이제 쿠폰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쿠폰이죠. 가서 2만 원짜리 쿠폰인데 1회 사용 무료 사용권이죠, 그렇죠? 가서 쓸 수 있고요.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한번 가서 쓰면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조카들 어렸을 때 갔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조카들. 직접 진짜요? 자기가 어떤 케이크를 만들지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도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단어나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선물을 위해 그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 내일 1주년인데 어떡하지? 아, 내일 1주년인데 케이크는 역시 바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인을 올렸어요 지금. 우리 너무 못했다고. 네, 우리 너무 노잼이네요. 어떡해요? 민망하죠.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대본 리딩할 때 연습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MC국이요. MC국이가 너무 재밌고. 왜? 네. 내 탓으로 돌려요. 그럼 제 탓이에요?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아니요, MC국이 탓이에요. 자, 아무튼 저희가 너무 더운 날씨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비가 와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한 주 미루고 오늘 7시에 해봤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역시, 그쵸? 그래도 덥습니다. 근데 지금 8시에 시간은,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선하고. 네, 네. 바람도 8시 불고. 13분이 되니까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 너무 늦어지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미패인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노잼과 개그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찾아가는 라디오가? 23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토요일에 23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토요일 3시입니다 토요일 날 3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청소년들과 네. 여러분들이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호박골 미니언즈한테. 그리고 좀 찾아가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세대 차이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참여해 주시고 그다다음 주인 그쵸? 그다다음 주에는 7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만나 뵙는 걸로, 그쵸? 좋습니다. 네, 그때 다시 뵙는 걸로. 자, 아무튼 엔딩 멘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정호승의 수선화 중에서. 즐거우셨나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렸나요? 팟캐스트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주 뒤 네, 토요일에 문화의 집에서 마리스 라디오 진행하고요. 그렇죠?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재밌는 것으로 청소년들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때까지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